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남 및 대상물 타격 경기 대회 2017을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남 및 대상물 타격 경기 대회 2017을 지도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사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정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사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정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정국장 육군상장 리용길 동지,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부대장 육군소장 김영복 동지, 정치위원 육군소장 유리모 동지,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해군상장 김명식 동지, 정치위원 해군중장 호영춘 동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항공군 상장 김광역 동지, 정치위원 항공군 상장 손철주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경기대회는 특수작전 부대들과 경수송기 부대들의 협동지휘 실현 및 적 후방 침투, 대상물 타격, 전투 정황 속에서의 실탄 사격, 타격대들의 비행대 호출 및 목표 지시에 의한 무장 직승기 편대 타격 능력을 확정함으로써 일단 유사시 그 어떤 특수작전 임무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전 전투 계획의 현실적 가능성을 완성하고 전투 행동조법을 더욱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경기대회에는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 대대,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 제2625 군부대 관하 5지대 4타격대, 조선인민군 해군 제252 군부대 관하 1지대 2타격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323 군부대 관하 1지대 1타격대 전투원들과 항공 및 반항공군의 경수송기, 무장직승기 연대들이 참가했습니다. 경기대회는 순차에 따라 경수송기에서 투하된 전투원들이 대상물들에 대한 습격 파괴를 진행한 다음 화력 호출을 받은 무장직승기 편대들이 증강하는 적들을 가상한 원목표에 화력타격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대회 참가자들의 심장은 전진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진군기를 감히 막아버리고 발광적인 침략전쟁 연습 소동을 미친 듯이 벌리며 최후 발악하는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이 이 땅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백두산의 폭풍같이 백두산의 번개같이 단숨에 달려나가 침략의 무리들과 그 번거지들을 모조리 죽탕쳐버리고 통일된 백두산 대국의 새 아침을 총대로 안아오고야 말 원수경멸의 의지로 세차게 높디고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경기대회 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경기를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경수송기들이 조조공으로 훈련장 상공에 날아들고 전투원들이 우박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슬푸른 칼날이 되어 원수들의 심장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멸적의 각오로 가슴 불태우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전투원들은 지정된 강화 지점들에 날쌔마냥 착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이 조조공 강화를 정말 잘한다고 담대한 배짱꾼들이라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타격대 지휘관들과 경수송기 편대의 비행사들이 협동하여 투하 지점과 고도, 탈출 시기를 바로 정했다고 적 대상물에 대한 정찰 자리를 놓고 연구를 깊이 한 것이 아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타격 대상물들을 재빨리 확정한 타격대 지휘관들의 전투 임무 수립에 따라 습격조들은 적 특공대와 미사일 기지를 가상하여 설비한 대상물들을, 차단조는 진출하는 적 땅크들을, 오모조는 증원하는 적 보병을 박격포 사격으로 타격 진압 소멸하는 전투 행동을 과감히 벌였습니다. 콩벅듯이 울리는 총성, 발사관에 얻어맞은 적 땅크들에서 솟구치는 화염, 장렬하는 포탄의 폭음으로 하여 훈련장은 불도가리 마냥 끌어번졌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영명한 전투원들이 종횡무진하며 적 대상물을 불마당지라는 것을 보시며 지휘관들의 결심 채택도 정확하다고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전투원들은 남반부의 산발을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맹호를 방불케 한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타격대들의 화력 호출을 받고 연이어 날아와 적들에게 명중탄 불순하기를 퍼붓는 무장직신기들의 공습 전투 행동도 볼만하다고, 땅 위에서는 복수의 불이 흐르고 하늘에서는 징벌의 번개가 내리치고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자동보청 실탄 사격도 보아주시고 총알에 눈이 달린 것 같다고, 총을 정말 잘 쏜다고 백발백중의 명사수들이라고 지하하셨습니다. 경기대회는 우리 인민군대는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시기의 성전, 우리 시기의 보복 타격으로 맞받아 나가 놈들을 단숨에, 단매에, 단방에 가차없이 죽탕 쳐버리고 분별 없이 날뛰는 침략자들에게 진짜 총대 맛, 진짜 전쟁 맛을 똑똑히 보여주고야 말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적 필승의 전투적 위력을 다시금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오늘 경기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미덕원 전투원들은 백두산 호랑이의 발통으로 온 남력당을 거머쥐고 적들의 급서마다에 번개처럼 비수를 들이박을 수 있는 진짜배기 싸움꾼들로, 전투비행사들은 원수의 본거지를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수 있는 용감무쌍한 붉은 매애들로 억세게 준비되었음을 심있게 과시했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돌을 맞이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경기 대회 2017은 인민군 장병들이 자나깨나 조국 통일을 생각하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께 드리는 백두산 혁명강군의 충정의 선물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최근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혁명 5대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례 없는 빨치산식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한 가지 훈련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의 다각화를 중요하게 틀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훈련 기풍이라고, 오늘 경기대회가 이것을 실증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잘 훈련된 병사만이 싸움마당에서 영적 위운을 세울 수 있으며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백날 첫날을 땀과 함께 이어가는 군인이 참된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은 항상 전쟁의 날에 마음을 얹어두고 훈련으로 새날을 맞고 지는 해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격전전야의 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전투정치훈련에 지향되고 복종돼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장병들은 훈련이자 군대이고 10배까지 군사과업 중에서도 훈련이 첫 번째라는 것을 명심하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여 그 어떤 전투 임무도 자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 수 있는 일당백 싸움꾼,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백두산 호랑이들로 억세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 자동지께서는 경기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조선인민군 제5.25 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호청을 기념으로 주시고 경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인민군 지휘송원들과 경기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경기대회를 지도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흙먼지 화약내에 서린 훈련장마다에서 훈련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수령 결사옹이의 총대, 조국 수호의 총칼을 더욱 억세게 벼려갈 벌타는 맹세를 다졌습니다.